HUBS. 스타트 유어 업. 매주 월요일 당신이 몰랐던 성공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여기는 스타트 유어 업입니다. 스타트 유어 업은 포화 시장 속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이니스프리, 에뛰드, 프리메라, 헤라, 라네즈, 마몽드, 아이오페, 미장센, 해피바스, 오셜록 등 수많은 브랜드로 태평양을 건너 K-뷰티를 이끌어나가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여러분은 에어쿠션의 시초가 우리나라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모레퍼시픽 자사 브랜드인 아이오페에서 시작된 에어쿠션은 현재 디올, 입생로랑, 샤넬 등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뷰티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아모레퍼시픽의 역사는 무려 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현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의 할머니인 윤독정 여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윤독정은 개성 내 창성상점이라는 가게의 상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당시엔 수탈이 심해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시작한 장사였죠. 그녀가 팔던 물건은 당시 여성들이 쪽진 헤어스타일을 할 때 필수품이었던 머릿기름, 그 중에서도 고급인 동백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성 인근엔 기름시장이 있어 기름을 구하기는 용이했지만 비싼 동백은 개성의 보부상을 통해 구매해야 했는데요. 그녀는 이 일을 아들 서성환에게 맡겼습니다. 일머리가 좋았던 그는 이후 창성상점의 제품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까지 성공하게 돼요. 그러나 당시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서성환은 1945년 중국으로 강제징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일제가 패망함에 따라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고자 중국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중국에 있는 큰 시장을 보게 되고 세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깨닫죠. 고향에 돌아온 그는 곧바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설득에 창성상점의 이름은 가장 넓은 바다, 가장 넓은 세상을 의미하는 태평양으로 바뀌었고 현 아모레퍼시픽의 전신인 태평양 그룹이 출범하게 됩니다. 일본 패망 후 일본산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국산품 시장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원료를 구해 만들기만 하면 일단 대박을 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성환 회장은 그의 어머니처럼 제품의 좋은 품질에 집착했습니다. 당시엔 흔치 않던 디자이너를 고용해 회사의 상표를 디자인하고 화장품 병이나 포장에도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죠. 찍어내든 만들어도 잘 팔리던 시기에 신경 써서 제품을 생산하니 태평양 그룹의 제품은 그야말로 초대박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장품이 사치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온 국민이 피난을 가야 했던 시기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미군들을 동경해 크림이나 포마드를 사서 발랐다고 해요. 이처럼 전쟁 중에도 꾸준히 매출을 올리던 태평양 그룹은 휴전 후 태평양화학공업사를 출범했습니다. 화학 전공자 출신 연구원들과 함께 프랑스 코티사나 일본의 시세이도사와 기술 제휴를 맺는 등 도전을 멈추지 않던 태평양 그룹은 유통 방식에도 큰 변화를 줬는데요. 방문 판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새롭게 등장한 방문 판매라는 유통 채널은 화장품을 사러 멀리까지 나갈 필요도 없고 방문 판매원이 집집을 방문해 최신 화장품을 영업하며 화장법도 알려줬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문 판매를 위해 만들었던 전용 브랜드 아모레가 이후 태평양 그룹을 뜻하는 퍼시픽이라는 단어 앞에 위치한 걸 보면 이 방문 판매가 태평양 그룹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있겠죠? 아모레퍼시픽은 이후에도 시대별 최고의 연예인을 모델로 이용해 최고로 화려한 광고들을 제작하며 한국의 광고 문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모레퍼시픽이라도 늘 승승장구한 것만은 또 아닌데요.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1990년대 중반만 해도 태평양 그룹의 성장은 딱 이 정도까지겠다 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서성환 전 회장에서 서경배 회장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던 시기는 IMF 외환위기 직전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서경배 회장은 구조조정 후 오히려 연구 개발에 더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연구소도 새로 만들고 실력 있는 연구원들도 초빙했죠. 그렇게 만든 브랜드들이 바로 헤라, 아이오페, 설화수입니다. 위기 때 한 투자가 지금 대성공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레퍼시픽의 시작과 성장의 발판이 모두 화장품이었기 때문에 서성환 전 회장은 화장품에 대한 애착이 몹시 컸습니다. 일례로 서성환 회장과 서경배 회장이 1990년 초반 자금난 때 나눴던 얘기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화장품은 내 꿈이고 내 삶이다. 화장품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화장품이다. 기술은 훔쳐도 자세는 훔칠 수 없다. 우리가 정확한 것은 부정확한 것이며 고객은 언제나 정확하다. 3대째 내려오는 좋은 제품에 대한 확신. 그것이 아모레퍼시픽을 국내 최고의 화장품에서 세계적인 화장품으로 발전시킨 비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저희 스타트 유업을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의 성공 신화가 돼 세상에 울려 퍼지길 간절히 바랄게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예솔, 기술의 이현지, 저는 박선민이었습니다.